푸른 밤 종현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이었던 1914년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단 하루 전쟁이 멈췄습니다. 눈이 내렸던 그날 독일군과 영국군은 거짓말처럼 각자의 참호에서 걸어나와 악수를 했고 서로를 위해 전사자를 위해 합동 장례식을 했고 담배를 나눠 피웠고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이 휴전의 시작은요, 독일군 참호에서 울려 퍼진 노랫소리 때문이었다고 하죠.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전쟁을 멈추게까지 하는 힘이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설 연휴 3일째, 지금 수많은 가정에서도 그 어떤 전쟁 못지않은 몸과 마음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한번 노래에 희망을 걸어볼까요? 2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2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Be The Voice의 All Together Alone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상당히 동화 같은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좀 하루 정도의 정전, 휴전을 가졌던, 이건 뭐 공식적인 휴전은 아니었겠지만 그 대치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만 좀 있었던 일이었겠지만 그때만큼은 그래도 음악의 힘에 그걸 시작으로 서로 좀 이런저런 것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참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다가도 뭐 결국에는 또 싸우게 되고 또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도 있었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순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20일입니다. 그래요, 설 잘 보내셨나요? 궁금한데요. 오늘 푸른밤 설 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그 마지막 시간이죠. 둘이서 하나 되어 함께합니다. 저와도 그리고 MBC와도 인연이 깊으신 분 유나 씨와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픈 마음 어루만져 줄 라이브 준비해놨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 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꼬박 하루를 넘게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한국. 이제 당분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곳저곳 음악이 머문 자리들을 가볼 계획입니다. 아, 하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네요. 장시간 비행기에만 앉아 있었더니 허리는 기본,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계속 눈이 감기네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잠만 잘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한 집. 이제 좀 됐다 싶은데요. 오늘 하루와 주말까지는 푹 쉬면서 충전을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해봐야겠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어야겠습니다. K Kings of Convenience의 노래입니다. Homesick.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Kings of Convenience의 Homesick 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명절 맞아서 돌아온 건가? 그렇다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순파 잘 돌아왔어요. 어디 가볼까요? 궁금해요. 사실 한국에서도 예전에 여기저기 가면서 음악이 머문 자리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랜만에 또 돌아왔으니까 사실 음악이 머문 자리들을 들으면 그곳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해외다 보니까 항상 나중을 좀 먼 미래를 기약하게 되는데 한국 안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면 하루 정도 시간이 나면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3709님, 거의 일주일째 야간 운전하느라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네요. 지금 문득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냥 뜬금없이 상당히 뜬금포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사람들. 그게 뭐 사랑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뭐 정말 미워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고 아 걘 잘 지내나 몰라. 나쁜 녀석 이러면서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나와 함께 보낸 시간 이라는 걸 좀 추억할 때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 맞아요. 1206님, 다음 달에 회사를 그만두는데요. 아직 집에 말을 못했어요. 부모님은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좋은 회사라고 그만두지 말라고 늘상 말해오셨고 아직 적금도 1년이나 남았고 돈 들어갈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사직서 내고 후회는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취업 나와서 4년 반 정도 일하니까 젊음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당장 부모님께 알려야 하는 건 좀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일단 결정을 하셨으니까 1206님의 결정을 지지하고요. 저는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타당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또 결정을 하셨을 텐데 젊음이 다 가는 것 같아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본인이 뭐 계획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라든지 배움이라든지 뭐가 됐든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한 다른 무언가를 또 많이 겪으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이후에 할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갑자기 이야기 들으시면 또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명절에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다 명절 끝났으니까 지금 얘기해요 다 웃는 시간 지났으니까 20일 딱 다 웃고 다 친척들 다 가고 근데 엄마 있잖아 사실 나 못 말하겠어 나 지금 그냥 빙의해갖고 얘기하는 건데도 못하겠다 엄마 나 가수 그만뒀어 어떻게 얘기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왜 그만두게 됐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도 함께 계획도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8919님, 오늘 엄마 심부름 때문에 급하게 트레이닝복 차림에 앞머리를 까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슈퍼 나갔는데요. 실장이랑 마주쳐서 인사했는데 실장이 저를 못 알아보네요. 하하. 괜히 아는 척했어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갈 걸 하셨습니다. 아휴, 뭐 아는 척 한 거 잘한 겁니다. 만약에 뭐 못 알아봤으니까 그런 거지. 알아봤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와, 회사에서 엄청나게 놀렸을 걸요? 그때 본 사람 자네 맞죠? 자네 맞는 거 아니었어? 아, 똑같이 생겼던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던데. 그래서 엄청 더 놀림거리가 됐을 거예요, 차라리. 뭐 먼저 인사 하고 뭐 그랬으니까 시장님도 회사에서 모른 척 해주시겠죠. 노래 듣겠습니다. 자우림의 샤이닝. 이 곡은 정원경님 신청곡입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자우림의 샤이닝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월 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예매권 드립니다. 한 분당 두 장씩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2015 VOS 콘서트 봄 그 어느 날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카드 아트센터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설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둘이서 하나 되어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이제 세배도 할 만큼 다 했고 설 음식도 먹을 만큼 다 먹었고 덕담과 잔소리도 들을 만큼 다 들으셨죠? 지금 이 시간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푸른밤 찾아오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푸른밤 설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그 마지막 시간이죠. 이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푸른밤 가족들의 마음을 달콤한 라이브로 꼬매드리겠습니다. 유나씨와 함께합니다. 둘이서 하나 되어 네, 명절에 친정 찾아온 느낌이실 것 같아요. 22대 별밤 지키셨던 분이죠. 유나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푸른밤 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유나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종현 씨도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MBC 라디오... 참 올 때마다 좋네요. 그러게요. 라디오국에서는 또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진짜 친정 찾아왔다는 느낌이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명절에 맞게 네. 또 찾아주셨습니다. 딱 아, 감사하고요. 가족분들의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네, 푸른밤 가족 여러분 종현 씨가 푸른밤을 진행하고 나서는 지금 처음 출연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오다가 하도 많이 봐서 왠지 많이 나온 기분인데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가수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아니요 한번.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진짜 맞네요. 그 별밤 지기로 3년 6개월이나 네. 함께 하셨는데 지금 또 MBC를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잖아요. 네.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얼마 만에 오신 거죠? 아 사실 얼마 전에 꿈꾸라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든 스튜디오여서 네. 그 네. 지금 스튜디오하고 다른 스튜디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막 시간이 안 났는데 약간 좀 위층으로 올라오니까 스튜디오 녹음 스튜디오들도 보이고 되게 반갑네요. 아, 이게 사실 3년 6개월이나 함께했으면 거의 매일 매일 또 왔으니까. 네. 3년 6개월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라디오에 안 가게 됐을 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다음날은 좋다? 그래요? 다음날은 되게 아니, 좋다? 아니 일주일이 지나면은 되게 공허해질 것 같아요. 좋다? 아, 일주일 괜찮아요? 한 달 정도부터 아, 한 달 정도부터구나. 아, 내가 너무 섣불렀구나. 그 있잖아요. 네. 월급날 있잖아요. 우리 DJ들은 그쵸 그쵸 월급날이 있는데 아, 물론 그 월급만으로 허전함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아, 뭐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아, 내가 항상 이날만을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 그러고 보면은 별밤을 잘 있나? 라고 라디오를 틀어보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날짜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쵸. 좀 뭐랄까 뭐 의미 없어지는 날짜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그런 일들 때문에 또 별밤이 생각나고 그러셨군요. 네. 뭐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왠지 DJ로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지금 더 놀라고 지금 더 놀라고 아직 좀 놀아야 돼. 네. 얼마 되셨죠? 저 지금 11월이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아직. 저 아직 좀 더 놀라고. 그냥 더 노세요. 더워질 때까지 놀라고 지금. 좀 쉬어도 되니까 또 다른 네. 뭐 막 작업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앨범 작업하고 있어요. 앨범 작업에 또 정신없이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니까. 거의 노는 거 많이 넘긴 하는데 아니 SNS에 보면은 계속해서 네. 무슨 작업한다 뭐 한다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마음이 그거부터 올리는 거죠. 나 노는 거 아니야. 증거를 이렇게 아니야 오늘 한 시간 했어 괜찮아 이러면서 네, 건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난 노력을 했어. 노력을 했어. 뭐, 그럼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앨범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어떠세요? 평소에 푸른밤은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저 오다가 잘 들어요. 그 시간에 제가 드라이브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종현 씨. 네, 종현 씨가 되게 조곤조곤 누나들이랑도 얘기를 잘하고 형들이랑도 얘기를 잘하고 아니, 그래서. 일단 게스트분들이 다 저보다 네.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잘 주무르시던데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선배 DJ시니까 저 이제 선배 백수인데 아 저에게 아 그래도 조언을 좀 주세요. 백수라니요. 아니 너무 잘하시고 계신 분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전 개인적으로 네. 사실 유나 씨가 했었던 별밤이 너무 좋았던 건 네. 그 유나 씨의 그 말투가 너무 좀 좋았어요. 뭔가 네 가지 없는 말투. 아니. 네. 뭔가 시니컬하면서도 네. 그리고 장난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너무 무겁지만도 않고 듣는 사람이 좀 웃을 수 있게 유도를 하면서 분명히 좀 뼈가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줬던 것 같아서 그런 목소리랑 말투랑 이런 게 되게 부러웠었어요. 근데 유나 씨는 평소에도 좀 그런 편이시잖아요. 네, 그냥 그게 제 모습이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DJ로서 좀 보여줘야 가장 매력적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종현 씨도 매력적이에요. 전 종현 씨의 그 진지함이 가끔 웃길 때가 있어요. 너무 진지하죠. 여기까지 진지할 필요가 있나? 아, 지금 아무리 들으면서, 12시라지만 네, 들으면서 혼자 12시구나. 되게 새벽 2시. 새벽 2시 감성. 거의 그래요. 방송 끝날 때 시간으로 시작해요. 근데 재밌어요. 그게 저는 종현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게 좀 있죠. 네, 멋있어요. 밤이다 보니까 치우칠 때가 있어.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그 감성이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힘들 때가 있어. 너무 감성적이어서 너무 해가 떴네. 차가 지나가는구나. 빵빵거리는구나. 그래서 종현 씨 앨범에도 영향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 앨범 얘기가 나와서 네네. 살짝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러브벨트. 네, 러브벨트. 이 곡을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했고 사실 여기저기 나가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유나 씨가 보컬로 참여를 안 했으면 이 노래는 앨범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그 얘기는 너무 영광인데 네. 참. 그리고 사실 이 곡이 그냥 휴지통에 처박혔을 거예요. 유나 씨가 안 불러줬으면. 아니요. 싫어했을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요. 사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사실 이 곡을 누가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 여성 보컬을 못 찾으면 그냥 앨범에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유나 씨를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이 곡은 사실 푸른밤에서 선공개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특별한 곡인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피처링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전 되게 의외였어요. 종현 씨가 저한테 먼저 작업을 걸 줄은 좋은데요? 말고 작업을 걸 작업을 걸 줄은 말고 너무 좋다. 착각하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제가 작업을 걸어서 그게 제안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종현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네. 뭔가 근데 작업이 들어오니까 진짜 이런 얘기 이러면서 되게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의 종현 씨랑 이렇게 막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인사 많이 하고 오다가다 그냥 보긴 보는데 뭔가 한마디 건네고 싶은데 되게 좀 아우라가 있어요. 종현 씨도 제가요? 진지한 아우라가 그래서 괜히 막 나대면서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종현 씨 노래하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목소리를 그래서 막 방송도 챙겨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영광이었죠. 감사했어요. 바로 또 거의 사실 피처링 제의라는 거는 하게 되면 회사와 회사가 엮이는 거에서 쉽사리 대답을 못 해주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너무 쉽사리 했죠. 쉬운 여자. 유나 씨는 한 이틀만 하루였나요? 이틀만에. 예의상 하자. 물어봐야 되니까. 하자. 종현아 하자. 누나 벌써요? 야호 감사하지만 회사랑 얘기가 된 건가요? 그렇게 네. 빨리 좀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또 김범수 씨랑도 그 콜라보를 하시고 네. 성시경 씨, 휘성 씨, 뭐 에픽하이 정준영 씨, 뭐 존박 씨 정말 많은 남자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그 이분들 중에서는 좀 뭐랄까 케미컬이 잘 맞았다라는 분 있으신가요?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작업량이 가장 많았던 타블로 씨가 이제 에픽하이 분들이 네. 저하고는 작업을 좀 수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맞춰져 온 것 같아요.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에픽하이 타블로 씨 네. 인연이 진짜 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계속해서 작업도 자주 하게 되시는 것 같고 우산이라는 곡 자체도 또 유나 씨 버전으로 다시 부르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진짜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진짜. 노래가 원래 벌스 부분이 없었잖아요. 네. 랩이었는데 이제 멜로디 딱 지어졌는데 멜로디를 딱 듣는데 그냥 원래 이 노래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색하지가 너무 신기해요. 타블로 씨의 힘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유나 씨의 색깔을 잘 알고 네. 또 표현을 해낸 거겠죠. 저랑도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힘든 점 얘기해 주시죠. 아, 좋았던 점 하나도 없었어요. 좋았던 점을 얘기하면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 편해요, 진짜.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왜 그래요? 아, 역시 자기가 작업을 걸어서인지 아, 세상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아, 작업을 아, 거는 편이 역시 의리 되는군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갑 입장에서. 그냥 저는 종현 씨가 사실 좀 깐깐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녹음할 때도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아, 정말요? 한 뭐 그래도 두 프로 정도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불러서 오케이가 안 나오면은 좀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봐야지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준비를 해서 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고 종현 씨가 이제 옆방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렀는데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쉬운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이걸로 해주시고요. 뭐 이 부분은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아 정말요? 네. 아 근데 사실 정말. 그때 그냥 제가 많은 이번 앨범에서 많은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제 생각에 제가 여자한테 약한가 봐요. 다른 남자분들하고 할 때 막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냥 유나 씨랑 할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또 진짜. 진짜 유나 씨 심지어 가사도 바꾸셨잖아요. 틀려서 나 아, 너 너를 아, 맞다, 맞다. 너라는 가사를 나로 부르고 아, 나라는 가사를 너로 이렇게 불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바뀐 가사가 좋아서 가사를 바꿨잖아요. 제가 아, 그런 유나 씨가 잘못 불러놓은 것 때문에. 아 맞아요. 그 정도로 제가 상당히 유나 씨에게 푹 빠져 있었다라는 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에이, 너무 재밌었어요. SM 사옥 간 것도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네 뭐 많은 교류 하시죠. 아, 그럼요. 그래요. 네. 자, 러브벨트 이야기 좀 오래 나눠봤는데 네. 이 노래 들려드려야죠. 아, 그럼요. 오늘 또 라이브로 라디오에서 라이브 함께하는 기회가 없을 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또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땡 잡으셨네. 자, 우리 가족분들 네. 러브벨트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윤하 종현의 러브벨트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예. 아이고 민망하네요, 이거. 우리 둘밖에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불러놓고 우리가 막 박수. 아이 잘했다. 아이 예. 아, 윤하 씨 라이브 기가 막히시는데요? 아 종현 씨 라이브 정말 꿀바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헤드폰으로 네.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혀서 아. 정말 노래를 못 부를 뻔 아. 목소리에. 아주 그래도 못 불렀잖아요. 어쨌든 네. 제가 아까 가사 얘기를 살짝 했었잖아요. 네네. 심지어 뭐 유나 씨가 부른 버전의 가사가 좋아서 그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썼던 가사가 아닌 다른 버전이 좋아서 바꿨었다. 그 부분이 어디였죠? 그 유나 씨의 파트 처음 나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디였더라? 그분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에 항상 널 날 맞아요. 널 날 이게 맨 처음에 항상 날 아프게 하지 마로 제가 가사를 썼었는데 유나 씨가 널로 바꿔서 부르셨는데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한번 바꿔서 녹음을 받아서 음원으로 공개가 됐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뭐랄까 그냥 유나 씨가 했었던 발음의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곡을? 저는 그냥 가사를 틀린 것뿐이에요. 아니 가사 잘 틀려가지고 가사 말고요. 노래 자체는 네. 되게 처음에는 굉장히 시니컬한 노래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처음 들었을 때. 근데 계속 연습하고 조금씩 파고들면서 이 안에 좀 그런 따뜻한 감성들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간 러브 벨트라는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벨트 때문인가요? 네. 네, 벨트 때문에. 아니, 그 벨트 말고. 아, 제가 벨트 터뜨린 것 때문에 네. 이 네, 노래가 나온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간에. 그건 그냥 정말 소문이었을 뿐입니다. 정말 루머란 무서워요. 루머란 네. 정말. 아, 벨트 진짜. 치면 또 유나 씨가 나와서 내가 유나 씨를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전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자, 데뷔 10주년이세요? 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그 10주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10주년 그냥 소리도 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네. 아 근데 10주년이 딱 되니까 이 팬들하고의 지금까지 어떤 지금까지는 그냥 가수와 응원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뉘었다면은 이제는 약간 뭐랄까 무대와 객석이 아니라 객석까지 다 무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뭐 이제 종현 씨도 콘서트 많이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떼창을 막 해주신다든지 어떤 특정 노래 한 곡에 뭐 다른 반응을 또 보여주신다든지 막 준비해 오시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관객석 모두가 다 연출의 일부구나. 우리가 다 같이 쇼 하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10주년 콘서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떼창했던 노래 뭐가 있어요? 궁금한데요. 떼창했던 노래 뭐 기다리다도 있고요. 아, 기다리다 떼창하면 네. 기가 막히겠네요 정말. 와, 네. 어쩌다 그대 여기서부터 다 같이 부르나요? 그냥 전 다 넘기면 어쩌다 그대 어쩌다 그대 그 들어가는 박자 너무 어려워요. 아 어쩌다 그대 진짜 어쩌다 들어가는 거죠. 어쩌다 들어가는 느낌 어쩌다 그대 이렇게. 또 네. 10주년 콘서트도 하셨고 네. 정말 좀 이번 연도가 10주년이 또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뭐. 음악 방송 뭐 이런 거 하러 가면 완전 선배잖아요. 아 사실 그게 제일 싫어요. 너무 좀 무슨 네 아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네네. 너무 막 아 선배님 막 이러면서 그 그룹 분들이 네네. 인사 막 정해가지고 막 막 이러시는 거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잘 안 들리죠. 솔직히 네. 아 빛나는 샤이니는 그래도 좀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저 샤이니 블루빈 종현이에요. 영어로 된 거 이런 거는 무슨 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와와와와와와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아 그거를 제가 막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 사실 그래요. 이번 앨범 나오시면 또 활동하실 텐데. 네. 아 샤이니도 이번 연도 활동이 있을 테니까 아 그래요? 우리 또 만나면 되겠네요. 겹쳤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찾아가서 무조건 해야지 안녕하세요 비단은 샤이니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싫어. 무조건 할 거야. 이제 엄청 시끄럽게 대기실 떠나가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노래를 못 부를 지경이에요 진짜. 근데 사실 그 데뷔 초 네. 10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데뷔 초 때와 또 본인의 모습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똑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변한 것 이건 그래도 진짜 변치 않았다 하는 것. 가장 크게 변한 건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노래하면서 아 제가 얼마 전에 10년 전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네. 그걸 저한테 굳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팬분이 이렇게 주신 거군요. 이제 스태프분이었는데 스태프님께서 이게 이제 나한테 쓸데 없으니까 너 다 가져라 하면서 저한테 다 주셨는데 세상 화끈거려가지고 왜요? 막 되게 카메라를 막 째려보고 공격적 패기가 눈빛. 되게 넘쳐요. 역시 내가 진짜 짱이야. 내가 진짜 잘해. 막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하는데 막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는 아 근데 그런 거 보면 노래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이 정제시키려고 하고 좀 뭔가 계속 걸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두려움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막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조심성 같은 거겠네요.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되게 이겨내기가 힘든 벽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무대에 서기에도 그렇고 음악을 표현할 때 있어서 그런 네. 고민이 생기는 순간 되게 확신 같은 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또 생기셨고 또 변하지 않은 것 뭘까요? 변하지 않은 키는 하나도 안 크고. 아니 키 큰 라인 아니잖아요 유나씨. 아니 솔직히 제가 17에 데뷔를 했는데 17에도 키는 크잖아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17에 다 컸지 뭐. 아니 진짜 17에서도 안 컸다고? 저요? 씨? 네. 저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지금 키예요. 아 그래요? 전 그래서 내가 183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같은 크루로 들어가요. 아니 그렇구나. 어쨌든 유나씨는 키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키 뭐 그리고 글쎄 성격도 좀 그래도 안 변한 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하진 않은 것 같아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활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사회생활이잖아요. 네. 하면서 변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성격이 안 변한다는 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참 되게 건방져가지고. 밝으셨구나. 밝았죠. 어, 청순하셨구나. 네. 선배님들한테 엄청 친한 척하고 막 가서. 에, 그게 좋죠. 네. 뭐. 아직도 안 변했어요. 저 그게 좀 놀랐던 게 오늘 방송 딱 들어가기 전에 유나 씨가 저한테 아 조연아 말로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두세요. 어 그래서 아, 사실 방송에서 놓으면 안 되지. 아 그래서 말로 말 안 났거든요 평소에. 네. 근데 말로 알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왠지 되게 좀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편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씨도. 사실 저도 되게 편하거든요. 네. 말로 오라 그래서. 놀려고요. 이제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야라고만 부르세요. 아니 저, 아니 그러지 않아요. 누나니까. 네. 자 유나 씨 음악 시작한 계기도 물어보고 싶어요. 악기도 다루시잖아요. 네. 어떻게 또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음악은 그냥 태초부터 있었던 것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태교도 되게 잘 해주셨고 네. 음악을 많이 들려주셨고. 항상 집에는 라디오가 켜져 있었어요. 그때는 뭐 골든디스크였던 것 같거든요. 네. 항상 아침이 되면 팝송이 나오는 그런 채널이 켜져 있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가 뭐 변진섭 씨라든지 되게 좋아하시는 가수분들 테이프들 많이 모아놓고 자주 들려주셨었고 그래서 그냥 운명적으로 이끌려서 피아노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5살에 시작을 하게 됐고 뭔가 이렇게 흐름이 집안에서 만들어주신 것?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과 좀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와, 되게 빠른 시간에 또 어릴 때 시작하셨네요. 네. 대부분 좀 어릴 때 시작하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시장 가다가 네. 피아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때는 이제 또래들도 막 피아노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약간 반 시기심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부러움 같은 것도 네, 막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가겠다고 했대요. 어, 피아노 학원 안 보내주면 엄마랑 장보러 안 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장보러 가는 거를 미끼로 임질로 삼고 네, 피아노 그렇죠. 학원을 얻어내셨군요. 네, 얻어냈죠. 아 그때 정말 장보러 안 갔으면 그럼요. 매일매일 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꽂혀가지고 그렇게 때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뭐, 음악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었던 거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본인이 원했던 방향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음악에 그렇게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던졌었는데 네. 심지어 제가 쓴 곡과 뭐 가사에도 그런 질문들을 던졌었는데 어쨌든 간 그런 것들이 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네,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유나 씨는 사람들이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했으면 해요, 본인을? 저는 그냥 친구 같은 어떤 제 노래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BGM이 됐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네. 항상 곁에 두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 이렇게 생각날 때 뭐 저 사람이랑 같이 뭐 어디를 걸었었지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맞는 그 영상에 맞는 영화 음악 같은 네. OST가 됐으면 와, 그거 정말 멋있죠. 네, 멋있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잖아요. 그럼 참 좋겠어요. 자, 이제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윤하의 네. 내 마음이 뭐가 돼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네. 3부에서 봬요.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설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둘이서 하나 되어 유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니까 설날이다. 아프잖아요. 지금 종현 씨 괜찮아요? 저 아니, 감기, 감기야. 아니, 이 감기가 신기해가지고 낫다 안 낫다 한다는데. 이 감기가 정말 하루 걸러 네. 하루 걸러 심해졌다 나왔다 해요. 어떡해요. 이런. 유나 씨 이번 뭐 겨울 거의 다 지나갔지만. 네. 혹시 감기 걸리시거나 막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 너무 건강해요. 아, 다행이에요. 백순 건강해요. 아, 왜 또 건강해요 하는데 왜 말투는 계속 지혜만 있으니까 건강해요. 감기 걸릴 힘이 없어요. 아쉬워요. 건강해서 뭐 이런 건강한 건 좋은 거죠. 네. 그래요. 자, 설이니까 네. 명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유나 씨, 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17일 날 집에 다녔어요. 네, 조금 일찍 다녀왔는데 본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같이 뭐 갈비찜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음식 전 뭐 이런 거 먹고 세배도 하고 역시 설에는 네.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 다 같이 모여서 계속 먹는 거 그렇죠. 그럼 명절에는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과일 먹고 네. 설거지 하고 다시 점심 먹고 또 다시 치우고 또 차려서 또 먹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하면 할 얘기도 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할 얘기 너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없어. 먹게 되면 먹으면서 맞아.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더 친해지고 유나 씨는 어떻게 되세요? 친척 중에 되게 친하거나 살갑게 붙어 다녔던 기억이 있는 저는 근데 그런 되게 친했던 친척들은 거의 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하셔가지고 자주 못 뵙는 언니 오빠들이 있고 네. 외가 쪽은 저보다 다 어려요. 그래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랑 얘기하는 게 요새 재밌더라고요. 세뱃돈 좀 주셨나요? 아, 동생들이니까 네. 이게 조카만 돼도 세뱃돈을 주겠는데 동생이니까 그래요. 또 너무 그렇잖아요. 아니 뭘 그럴 것도 없는데 사실 아직 서른이 안 넘었으니까 아니, 세뱃돈 뭐 준다고 네. 그럴 건 또 굳이 없긴 한데 세뱃돈 주셨어요 종현 씨? 아니 전 사촌들이어서 사촌 동생들이니까 그죠 저도 사촌 동생들이니까 아 그래요? 사촌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 전 줬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저는 주셨어요? 아니 그냥 장난으로 세배를 받고 주는 건 아니고 용돈 주듯이 네. 뭐야 나도 줘야겠다 이거 주면 어떡해. 뭐 그냥...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죠 뭐. 네. 알아서 줄게. 어려서 걔네들이 네. 막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아, 다 컸어요. 숨을 넣었나요? 네, 20살. 그러면은 뭐 괜찮아요.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재밌더라고. 막 연애 얘기 이런 거 들으면 아 진짜요? 진짜 재밌어요. 아 연애 얘기 진짜 재밌겠다. 어릴 때 막 만나고 헤어지고 좋겠다 좋겠어 좋을 때다 좋을 때 좋을 때죠. 설날이면 항상 하는 또 설문조사 이런 걸 보니까 네. 구직자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 있니? 이런 말이고 네. 직장인들은 만나는 사람 없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이런 질문이었다고 하네요. 네. 유나 씨 명절에 좀 듣기 싫은 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유나 씨도 저도 그래요. 그 종현 씨는 안 그러시려나? 너 왜 요새 TV 안 나오니? 어우 그거 완전 싫어. 나 완전 바쁘거든. 나 완전 바쁘거든. TV 안 나와서 바쁘거든. 아니 지금 뭐 라디오도 있고. 나 라디오 정말. 나오거든. 아 그러니까 맨날 하시잖아요. 매일 하시. 아 저도 라디오 할 때도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짜증이 너무 났어요. TV에 나만 나와? 그러니까 TV 하루 종일 나만 나올 순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루 종일 TV를 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친척분들이 골라서 보시는데 그 와중에 내가 나올 확률은 정말 저조하다는 정말. 거. 그렇죠, 저조하죠. 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잘 모르시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 건네시려고 일부러 마음을 써서 하시는 그쵸, 거겠지만 그쵸. 그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대부분 할 얘기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안 지나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는 건네게 된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일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왠지 좀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가 맞아요, 되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른분들께서의 관심일 테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건데 맞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좀 울컥해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가족이에요. 그래요. 자, 요즘 TV 안 나오니 라디오 나온다고요. 라디오 하고 있다고요. 근데 라디오도 안 나와. 너 요새 뭐하니? 음악 작업한다고요. 제 SNS 보시라고요. 음반 언제 나오니? 이러면 막 스트레스 막 미친 듯이 맞죠. 자, 뭐 듣기 싫은 얘기 다들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대처하는 방법 있으세요, 유나 씨는? 저요? 네. 그냥 웃어요. 바보처럼. 웃고 말아요. 껄껄껄. 그러게 말입니다. 깔찜 드실래요? 자,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명절 힐링송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설날에 듣고 싶은 노래 베스트 3. 빠밤. 자, 3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요즘에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가족송이에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진짜 이 노래도 행복하자. 행복하자. 엄마. 아프지 말고. 아버지 말고. 아니,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예요. 아프지 말고. 아버지는 왜 빼요?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해야지. 아, 그렇죠. 자, 어쨌든 신청해주신 분들 가운데 사연 하나 소개해주시죠. 강성수님. 홀로 외국에 계신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며칠 전에 퇴원하셨어요. 어렸을 땐 아빠가 항상 튼튼한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아파요. 원래 설날에 들어오시기로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아쉽네요. 남은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또 유나 씨는 DJ를 하셨으니까 이런 문자 사연 딱 읽으면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아요. 자주 만났던 또 사연들이니까 이런 글들은 어떠세요? 아, 이렇게 혼자 또 외국에 나가 계시면은 네. 참 힘드실 텐데 이게 이렇게 몸으로 또 만나 오셨나 봐요. 네. 가족분들이 옆에서 좀 잘 지켜주시고 또 이런 명절도 끼어 있고 하니까 뭐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면 그게 정말 항생제 이상의 어떤 처방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튼튼한 슈퍼맨 항상 절대 아프지 않을 것 같고 항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플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가족들이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위 만나보죠. 미혼 남녀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요. 커피 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그럼 여성분이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던데 약간 컬처 쇼킹이었는데 이것도 네. 가사 정말 처음 들었을 때 뭔가 확 위기감이 다가오는 장가랑 시집을 가사에 쓸 수 있다는 게 장가와 시집 정말 대단했어요. 이 노래도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김현아님. 시집 언제 갈래? 라는 잔소리를 듣게 될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사촌 언니들 4명이 다 결혼하고 이제 남은 게 저희 집 딸들뿐이라 재촉이 더 심해졌어요. 제발 저희 언니가 최대한 천천히 가줬으면 좋겠네요. 절대로 제가 못 갈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시집. 사실 그 나이를 떠나서 일단 명절 때 다 모였는데 사촌들은 다 결혼을 했고 우리 집 여자들만 이렇게 시집을 안 가고 있으면 뭔가 보이지 않는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그렇겠죠.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같이 자랐는데 다 같이 중학교 들어가고 다 같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해가 지날 때마다. 근데 다 결혼했어. 이제 나만 남아. 내 차례네. 뭐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압박감이 들 필요는 없지만 왠지 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유나 씨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 근데 결혼이라는 건 사실 이번 설에 네. 처음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그런 너, 이야기를? 나, 남자는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있어도 말 못하지. 아, 얼굴 좀 빨개지셨는데요, 지금? 있어도 뭐라고 해요. 네. 별로 안 친한데, 친척들이랑. 아니, 근데 사실 뭐 아무리 아, 유나 씨 아직 뭐 결혼이야 나이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아. 아직 여유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막 그렇게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친척들은 네. 궁금하니까. 나이가 그래도 너도 28인데 이러면서 슬쩍 물어보시는데 막 뭐 시집은 언제 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갈 사람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많은데? 되게 많은데? 작업 거는 애들이 널렸는데? 30억인데? 막 이러면서 자, 유나 씨는 어떠세요? 그 결혼은 뭐 네. 언제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세요? 그래도 뭐 내후년 설쯤에는 시댁에 인사도 드리러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왜냐하면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뭐 서른 한 글쎄요 서른쯤에는 결혼을 해서 뭐 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갑자기 진지했네요. 되게 이런 매력이라고 종현 씨. 되게 체계적이네요. 갑자기 막 어린이집에 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되게 저도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남자분들은 그렇지만 여자들은 좀 그죠 집에서 아이고. 돌볼 휴식 기간도 좀 필요하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뭐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주세요. 예, 언제 있으라고 망상 중인데 거의. 자 이제 1위 나왔어요. 네. 푸른밤 가족들이 선택한 설날 힐링송 설날에 듣고 싶은 노래 1위는요 우와 역시 1위 남네요 바로 이 노래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가 차지했습니다 와 아, 이 노래는 정말 진짜 힐링송이죠 언제 들어도 힐링송이죠 명절에도 역시 선택을 받았어요 이게 푸른밤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뭐 노래 네.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어요. 오. 옥상 달빛의 노래가 그때도 1위였는데 이 곡 수고했어 오늘도가 1위였는데 혹시 설날에도 듣고 싶은 그런 노래네요. 정말요. 너무 수고하셨죠. 지금 정말 딱 너무 수고하셨을 때라서 아니, 요리하시느라 또 그리고 오랜만에 친척들과 다 함께 이야기 나누시느라 아니면 운전하시느라 그쵸.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좀 이 노래 많이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푸른밤 가족들이 뽑아주신 명절 힐링송입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푸른밤 가족들이 직접 뽑아주신 설날에 듣고 싶은 노래 1위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네요. 자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다빈님이 저희 사촌 언니가 이번 달 초에 취직을 했는데요. 설 연휴에도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종현 씨랑 똑같네요. 밀린 업무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데 이런 일이 많다고 해서 놀랐어요. 저희 언니를 위해 그리고 저희 언니처럼 연휴에도 출근하시는 푸른밤 가족분들 힘내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연휴에는 뭐 기사님들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맞아요. 또 버스 기사님들도 계속 운행을 하시고 또 뭐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김지현님도 전 부칠이야 제사 상차리랴 바쁜 엄마께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 힘 좀 나실 것 같아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너무. 그래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실 이 노래 말고도 되게 많은 노래가 신청이 왔어요. 라디의 엄마, 이승환의 가족, 소란의 살 빼지 마요. 왠지 알 것 같아. 살 빼. 너무 넘쪘을 테니까 2kg 정도 찌셨을 테니까 빼지 말라고. 그리고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그리고 크라잉넛의 말달리자까지 많은 노래들 많이 소개 신청을 해주셨는데 유나 씨는 어떠세요? 설날 하면 어떤 노래 떠오르시는지 글쎄요 데자부 왜 이러시는 거죠? 농담이고 저도 이 노래가 단연 1위일 거라고 생각해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밤 설 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둘이서 하나 되어 유나 씨와 함께 하고 네. 있어요. 네. 아프니까 설날이다. 아프니까 설날. 이게 너무 와닿네요. 계속 오늘따라. 고정으로 하고 싶네요. 설날마다. 설날마다. 명절마다. 아프니까 추석이다 편도. 아프니까 추석이다. 아프니까 입춘이다. 아, 경첩이다. 아프니까 야. 경첩이다. 이런 게 재밌다니까요. 이거 2절에서 안 끝나고 3절, 4절까지 가는 게 아, 네. 너무 웃겨요. 아, 종현 씨. 경첩이다라 그랬어요. 아. 경칩인데. 아, 바본가 봐. 경첩은 그거. 경첩 그거잖아요. 손 끼는 거잖아요. 손 끼는 거 경첩이잖아. 손 끼면 큰일 나는 거 경첩. 바본 듯. 어쨌든. 네. 자, 명절 스트레스를 노래로 좀 위로를 해드리고 있어요. 유나 씨는 명절뿐만 아니라 좀 평소에 자신을 위한 힐링송 있으실 네. 것 같아요. 힘들 때 찾아 듣는 노래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줄리 런던 좋아해요. 네. 목소리가 좋아서 줄리 런던. 줄리 런던의 앨범을 LP로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LP를 또 갖고 계시는군요. 아,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빌려서 듣던지. 네네네네. 이렇게 뭐 많이 들을 만큼의 LP가 뭐 많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꼭 이렇게 앨범 작업이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저기 콘서트 연말 콘서트가 다 끝나고 나면 1월은 사실 가수들한테는 거의 비수기잖아요. 네네. 그때는 항상 일본에 제가 예전부터 홈스테이했던 집에 가서 거기서 그 LP를 들고 가서 뭐 한참 듣고 앉아 있다가 이번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일본. 네 이번에도 다녀왔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일본 가서도 막 돌아다니진 않고 집에서 그냥 음악 듣고 음악 만들고. 놀고 왔어요. 아, 일본에서 뭐 움직이실 때는 어떻게 이동하세요? 뭐 막 지하철 타고 막 그러세요? 그럼요. 안 타봤어요? 일본 지하철 못 타봤어요. 아 진짜요? 전 일본에 가면 거의... 아 너무 빛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보다. 그냥 저는 너무 빛난 샤이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숙소에만 있어요. 저는 거의 아... 호텔이나 숙소에만 막 콕 박혀 있는 느낌. 잘 못 나가요. 저는 재밌어요. 익숙하지 지하철. 못한 곳에는 잘 적응을 못해서 사실. 좀 나중에 추천 좀 해주십시오. 좋은 데 있으면. 아 그럼요. 네. 네.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지났어요. 완전하게 네.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네. 유나 씨는 올해 이런저런 계획들 막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도전하고 싶은 거? 일단은 5집 앨범이 지금 세계 명반을 만들겠다고 라디오에 사찰을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하차고 탱자탱자 놀고 있고 아 부장님 볼 낯이 없고 정말 아 그래요. 그냥 아 끝나자마자 난 다음날부터 스튜디오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을 테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금씩 조금씩 지금 진척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곡수는 많이 만들었는데 좀 스토리텔링을 더 하고 싶어서 좀 더 많은 곡들을 만들어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최대의 지금 과제이고요. 2015년에 이루어내야 할 목표 중에 하나죠. 그냥 뭐 앨범이라는 게 사실 쉬는 시간도 있고 좀 남들이 보기엔 되게 나태해 보일 정도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영감을 얻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실 그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 음악을 만들거나 플레이하고 있을 때가 아니면 옆에서 보기에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어떻게 저렇게 멍때리고 있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할 사람처럼 그런 정말 경우가 있어요.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처럼 네. 앉아있잖아요. 제가 좀 그러거든요. 아, 저는 그래요? 거의 누워있어요. 아, 사람이 저 누워있는데 가장 최장 기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거의 뭐 전 24시간도 넘게 그냥 침대에 누워있던 적도 있었어요. 허리 안 아파요?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서 TV도 뭐도 안 보고 그냥 뭐 휴대폰으로 음악 좀 들으면서 21시간 넘게 자다가 일어나서 음악 좀 듣다가 가사 좀 쓰다가 또 멍 때리다가 근데 그런 시간들이 확실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나 씨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좋은 앨범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위로가 됐어요. 24시간까지는 없거든요. 전 다행이다. 좀 되게 심해. 옆에서 야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밥을 먹으라고 내려와서 아니야 엄마 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난 예술가니까. 엄마 난 이러고서 충전을 해야 돼. 감정 충전을 좀 해야 돼. 맞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자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앨범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매불망. 네 앨범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아니 뭐 네. 언제쯤에 나올 것 같으세요? 좀 날씨가 따뜻해져야지 일단 될 것 같고요. 네. 더워지기 전에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더 좋네요. 더워지기 어디라고 전에. 딱 얘기하면은 졸리니까. 역시. 네. 10년 활동한 사람답네요. 천천히 네, 대단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친분이 있으신 분들에게 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 편안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왜요? 지금 대본을 이미 봤어요. 아, 봤어요? 이거 뭐야? 아, 네. 보셨죠? 상당히 당황스럽나요? 뭐라고 하지? 아, 윤하에게 종현이란? 아, 제가 상당히 이게 윤하에게 종현이란? 내가 이걸 맨날 뭘까? 질문을 하면서도 민망하다. 뭘까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뭐지? 글쎄요. 아직은 약간 미스터리한 상대. 아, 그래요? 네. 뭔가? 아직은 뭔가 미지색인가요? 네. 아직은 확실한 종현 씨를 알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앨범 나오셨을 땐 저를 다 파악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그때는 한번 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프니까 설날이다. 둘이서 하나 되어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종현 씨하고 대화하는 게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푸른밤 가족들을 위해서 라이브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노래죠? 없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게 언제 나왔더라? 재작년에 아마 겨울에 나왔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오늘 또 여쭤봤잖아요. 편곡 네네. 어떻게 되는지 편곡 라인업이 스코시가. 어떻게 되는지 네. 러브벨트 네. 편곡해 주셨던 스쿼시. 그 스쿼시가 함께 해주셨던 곡이네요. 자, 그러면 이 노래 라이브로 들으면서 윤아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푸른밤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 부자 되시고 일도 많아지시고 건강하십시오. 윤아 씨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바람은 불어 창밖에 있지 차갑게 야, 정말 목소리 좋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2012년의 기록. 나는 단점과 얼룩으로 만들어진 사람. 불온한 청춘. 돌이켜보면 그땐 나를 괴롭히는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내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게도 왜 아팠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애초부터 이유 따위는 없었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막연하게 불안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때를 떠올리는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면 요즘 느끼는 이 감정들도 존재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오겠지.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든다고 아파하지 말자. 아니, 아파하지 말자고 다그치지 말고 지금 실컷 아파하자. 더디게 가는 시간을 탓하지 말고 아파할 수 있다고 말하자. 시간이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줄 때까지 이런 나를 미워하지 말자. 자정이 넘어 모두 돌아갔고 나만 자리에 남아 빈 잔을 만지작거리다 집에 가기 싫고 가서 혼자는 더 싫어 차라리...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한나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헤르츠 아날로그의 위로 마이셀프였습니다. 박현선님 신청곡이었어요. 2012년의 기록 나는 단점과 얼룩으로 만들어진 사람 불운한 청춘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청춘은 원래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땐 정말 치열하다가 어떨 땐 누구보다 나태하다가 누구보다 긍정적이다가 누구보다 뭐 부정적이다가 진짜 신기한 건 내가 왜 그랬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항상 내가 우울했던 감정과 힘들었던 때는 기억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벼랑 끝에 몰리게 됐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충격적인 것들만 더 많이 남으니까 나한테 상처를 줬던 것들만 가장 크게 남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시 그걸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그렇게 상처가 되고 크게 남는 건 과정이라기보단 결과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크게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막 고통스럽거나 이겨내기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가족분들도 너무 그렇게 막 아프지 말아야지 나 괜찮을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뭐랄까 끝이 없는 생각 같은 것들 확실히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아파할 필요 없어 아프지 마 넌 괜찮아 뭐 아파해도 돼요 힘들어도 되고요 뭐 어느 때는 무너져도 되고 받아들이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0871님 몇 년 전부터 원만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한테 적당히 맞춰가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맞춰주다 보니까 호의를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젠 좀 이기적으로 변하고 싶어도 어느새 상대에게 맞춰주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답답해서 울고 싶지만 울면 진짜 바보가 돼버릴 것 같아서 울지도 못하고 힘드네요. 에휴 하셨습니다. 호의를 권리인 것처럼 영화 명대사죠 이거 그 류승범 씨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게 되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 호의라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왠지 당연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게 사회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얕잡아 볼 거예요.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눈물이 나면 집에서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아니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시고요. 이거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본인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당장 180도 변하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좀 본인이 좀 더 편한 쪽으로 변화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1127님 오늘 매일 가던 가게에서 늘 입던 바지를 샀는데요. 저번에 샀을 때보다 한 치수 큰 거 샀어요. 우울우울 열매를 먹은 듯 하네요. 하, 살 좀 빼라고 따끔하게 말해주세요. 쫑디가 말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인회를 하거나 이렇게 뭐 방송국에서 팬분들이나 뭐 방청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조현 씨 살 빼라고 좀 해주세요. 저한테 공부하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면 사인 시대 하면서 야야 얘 지금 학생이거든. 공부 좀 하라고 좀 적어줘라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뭐 써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하는 얘기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아 건강한 게 최고예요. 뭐 살 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하게 살 빼세요. 운동하면서 너무 굶어서 빼지 마시고요. 아우 제가 굶어서 빼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진짜 너무 고생이고 빼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유지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좀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게 살 빼시기 바랍니다. 뭐 평소에 샀던 것보다 한 치수 크게 샀다라는 게 좀 슬프네요. 겨울이니까 뭐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9554님 친척 동생이 유럽 여행 갔다 와서 립밤을 선물로 주길래 신나게 바르는 순간 케이스에 솔리드 퍼퓸이라고 써있는 걸 봤네요. 향수였다니 입술에서 계속 좋은 냄새가 나요 하셨습니다. 긍정적이신 분. 이분 긍정적이신 분. 입술에서 좋은 향이 나네요. 아니 뭐 솔리드 퍼퓸이 그거죠. 좀 스틱형으로 돼 있는 바르는. 저는 많이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겨울이니까 보습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 유럽 여행 뭐 이런 해외 여행 나갔다가 선물 사오는 거 되게 좀 사는 사람도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유럽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의 뭐 특산품이나 이런 걸 못 사오더라도 그 누나나 어머니에게 드릴 면세점에서 사는 화장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엄마가 아니 나는 똑같은 색 같아요. 그냥 뭐 아, 이거랑 색이 다른 거야? 립스틱 엄마 이거랑 색이 다른 거야? 다르지 종현아 봐 이거랑 누나한테도 이거 다르다고? 종현아 다르지 이거 봐 이거는 좀 더 살구색 이거는 좀 더 붉은기 있고 막.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선물들은 사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것 같아요. 방유경님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항상 주말에 나오면 푸른밤을 일주일씩 몰아서 듣곤 했는데요. 설날을 맞아 일주일 동안 방학을 받고 나와서 진짜 오랜만에 생방으로 쭉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제 곧 고3 되면 라디오를 더 못 들을 텐데 쫑디의 응원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사실 라디오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음악이나 뭔가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쨌든 방유경님 힘들 때마다 푸른밤 찾아오셔서 위로 받으시고 또 푸른밤이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들으시면서 유경님도 집중 좀 안 되거나 그러니까 무리해서 집중하고 막 안 돼 난 오늘 공부를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집중하도 안 되는데 공부하시기보다는 좀 휴식도 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쉬시면서 푸른밤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노래 두 곡 들을까요? 켄트의 소켈. 이 켄트라는 팀이 스웨덴 밴드라고 하네요. 스웨덴어로 읽어야 한다네요. 소켈입니다. 서보라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잭 존슨의 Sitting, Waiting, Wishing. 이 곡은 김다혜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방백 너와 집 한 채 김명인 길이 있다면 어디 두천쯤에 나가서 강원남도 울진군 북면에 버려진 너와 집이나 얻어들겠네. 거기서 한마장 다시 화전에 그슬린 밀재를 넘어 눈 아래 골짜기에 들었다가 길을 잃었네. 저 비탈바다 온통 단풍불 붙을 때 너와 집 썩은 나무 껍질에도 베어든 연기는 매워서 집이 없는 사람 거기서도 눈물 잤겠네. 쪽문을 열면 더욱 쓸쓸해진 개옷 그늘과 문득 죽음과 들풀처럼 버틴 길 남은 가을과 길이 있다면 시간 비껴 길 찾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기억 못하는 두천 그런 산길에 접어들어 함께 불붙는 몸으로 저 골짜기 가득 구름 연기 첩첩 채워놓고서 사무친 세간의 슬픔 저버리지 못한 세월마저 허물어버린 뒤 주저앉은 듯 겨우겨우 서있는 저기 너와 집 토방 밖에서 황토빛 강아지 한 마리 키우겠네. 부뚜막에 쪼그려 수제비 뜨는 나 어린 처녀의 외간 남자 되어 아주 잊었던 연모 머리 위에 별처럼 띄워놓고 그 물색으로 마음은 비포장도로처럼 덜컹거리겠네. 강원남도 울진군 북면 매봉산 넘어 원당 지나서 두천 따라오는 등 뒤에 오솔길도 아주 지우겠네. 마침내 돌아서지 않겠네. 오늘이 저희 푸른밤 설특집 마지막 날이죠. 연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향 가셨던 분들 어제 오늘 많이 다시 돌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항상 여행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과정들 중에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또 헤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은 아예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살, 두 살 나이도 먹고 언젠가는 끝날 인생이라는 여행의 종착지에 다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착할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은 연휴에는 좀 쉬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와 계획도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어떠겠습니까? 오늘 끝곡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